리역사적인 7.4 공동 성명 발표 45돌릇에 즈음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 연대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7.4 공동 성명에 제시된 조선 통일의 기본 원칙들은 6.15 공동 선언과 14 선언에 전면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하면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